모래 위에 앉아 밀려오는 바다 향기가 우리 감싸 안아 추억에 잠겨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우리는 소소하게 웃고 소소하게 울던 시간이 너와 내 사이를 밀어내도 Always still love you 우리가 바랜 reddish color 떨어져가는 해를 보며 하늘을 스칠해보자 어느새 주변을 보니 눈빛으로 우릴 초대하고 있어 파도 소리 따라 걷다 보면 발자국 남지만 돌아보면 보이는 건 추억이야 저녁의 찬바람이 흘러 내 이마에 닿을 때 날 어딘가로 데려다주네 이 공기마저 도와주는 듯해 사사롭게 새롭게 아주 편하게 밀려가는 파도 물결처럼 멈출 순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단한 모래성 같이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추억들이 남아있어 흐르는 시간이 지나가도 너와 함께 걸어간다면 모든 게 괜찮아 And always still love you 우리가 바랜 reddish color 떨어져가는 해를 보면 하늘에 설치해보자 모래 위 우리 두 발자국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떨어져가는 해를 보며 하늘을 색칠해보자